내 맘을 뺏은 그대 내 맘을 뺏은 그대 내 손을 놓지 마요 나를 살려줘 SOS 내가 지금 갈게 슈퍼맨처럼 날아서 지켜줄게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사랑할게 아침 햇살 같은 너의 미소 온종일 가슴이 설레요 어두운 밤 내 꿈을 밝혀줘 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너를 지켜줄 단한 사람 날 지켜줄게 그 누구보다 일루미네이션 넌 내게 완벽해 언제라도 나를 불러줘 달려갈게 이 마음 사랑이 내게 올 수 있게 잊지마 어디서든 너의 보디가드 걱정마 이제 내가 너의 마징가 힘이 들 때 이제 내게 안겨 모든 걸 내게 맡겨 이제는 너는 나를 믿어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너를 지켜줄게 말할 속 캐릭터와 함께 힘이 되어줄게 영원히 너를 지켜 곁에 있어줄 거라 신 앞에 무릎 꿇고 맹세할게 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너를 지켜줄 단한 사람 나는 너의 보디가 날 지켜줄게 그 누구보다 일루미네이션 넌 내게 완벽해 지켜줄게 사랑해 그 누구보다 일루미네이션 빠져버릴 수 넌